동화 한국어 버전 니나 공주와 반인반마 형제들. 옛날 옛날 피라미드 저편에 붉은색 바다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 너머에는 미라코랜드라는 보라색 숲이 있었죠. 미라코랜드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중으로 된 마법의 돔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에서는 이곳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미라코랜드는 반인반마 삼형제가 통치했습니다. 반은 인간, 반은 마린 존재였죠. 첫째 페가샌더는 삼형제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법과 질서에 따라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죠. 그렇지만 성미는 매우 고약했습니다. 둘째 도랄로는 누구보다 힘이 셌고 침입자로부터 마법의 도움을 책임지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리오는 왕국 전체에서 가장 잘생기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인어와 요정, 용 아가씨까지 아리온을 보고 반하지 않은 자가 없었죠. 아리온은 왕국에서 묘기와 마법을 담당했고 그 누구도 잘못된 이유로 주문을 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렇듯 삼형제가 힘을 합쳐 미라코랜드를 통치했고 덕분에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미라코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법사와 마녀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라코랜드로 몰려들었죠. 미라코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인 삼형제가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몰려든 관중들은 기대하며 지켜보았죠. 제일 먼저 아이스 댐젤이 나왔습니다. 삼형제 앞에서 인사를 한 다음 페가샌더가 들고 있던 잔 위에 페가샌더와 똑같이 생긴 어린 조각을 순식간에 만들어 보였습니다. 페가샌더는 미소 지었고 관중들은 환호했죠. 와, 멋지다! 잘한다! 다음은 초록색 남자 인어가 바퀴 달린 물품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삼형제 앞에서 인사를 한 다음 공중에 물방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기와 똑같은 작은 분신을 만든 다음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세 개의 물방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세 명의 인어도 다시 하나의 초록색 남자 인어가 됐습니다. 잘한다! 멋지다! 페가샌더는 도랄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사자 개구리의 차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높이 점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은 용 아가씨가, 그리고 그 다음은 요정이 나왔어요. 대회는 하루 종일 계속됐고 관중들은 환호하며 좋아했습니다. 삼형제가 누구를 우승자로 뽑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진입자다! 아리온이 즉시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외우기도 전에 숲풀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냈죠. 아리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쁜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는 마치 공주님 같았습니다. 드디어 숲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네. 아가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삼형제와 대회에 출전한 이들이 모여 놀란 표정으로 아가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미라코랜드에 들어올 수 있지? 도랄로는 말을 마치자마자 날아갔고 그의 보초병들도 도랄로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아리오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손가락으로 아가씨의 관자놀이를 꼭 눌렀습니다. 뭘 알아냈느냐? 이름밖에 모르겠어요. 니나 공주예요. 다른 건 전혀 안 보여요. 기억이 전부 흐릿한데요? 이 여자를 감옥에 데려가서 일단 가둬놓거라. 그리고 나서 도랄로는 이 진입자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반드시 알아내거라. 보초병들이 마법을 쓰자 니나 공주의 몸이 붕 떠올랐고 그대로 날아서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온 도랄로가 페가샌더와 아리온에게 전했습니다. 미라코랜드는 마법의 도무로 완벽하게 막혀 있고 그래서 니나 공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죠. 계속 알아보아라. 지금껏 한 번도 인간이 들어온 적이 없는 곳이야.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해. 그때까지 그 여인은 감옥에 두거라. 다들 알아들었지? 도랄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고 아리오는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아리오는 마법을 써서 니나 공주가 갇힌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울고 있다가 아리온을 보자마자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요. 회오리 바람에 날려 여기 떨어진 거예요. 우리 왕국도 폭풍으로 무너졌답니다.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기병나리. 아리온은 기병나리라는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가씨. 아가씨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 형님들께 다 얘기하면 아가씨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오. 정말 고마워요, 기병나리. 그럼 빨리 가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어요. 분명 지금은 큰형 페가슨데가 잘 시간인데 큰형님이 잘 때는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마법을 써서 아가씨를 정원에 데려다 줄게요. 그럼 거기서 별을 보며 바람을 쐴 수 있을 거요.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아가씨를 여기로 데려다 준 다음 내가 형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겠어. 그러니 나만 믿으시오. 정말 친절한 기병나리군요. 감옥 밖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던 박쥐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청을 가다듬으며 말했죠. 나 잠 좀 자면 안 되겠어. 미안하구나, 박쥐야. 어서 푹 자거라. 아리온이 마법의 지팡이로 순식간에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니나 공주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갔죠. 박쥐는 졸려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잘 수 있겠네. 하늘에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리오는 마법을 써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니나 공주는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에서 공주는 아리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니나 공주는 아리온에게 푹 빠졌습니다. 아리온과 니나 공주는 부드러운 잔디에 누워 말없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둘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 머리가 흩날렸고 둘은 곧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보초병 한 명이 놀란 채 뛰어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니나 공주가 사라졌다고 페가슨더에게 알렸죠. 형님 걱정 마세요. 어디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꼭 찾아오겠습니다. 아니다. 그제서는 내가 직접 찾아내겠다. 아리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즉시 나한테 오라고 해라. 나와 도랄로는 나가서 제수를 찾아오겠다. 보초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페가슨더와 도랄로는 날아갔습니다. 한편 아리온과 니나 공주는 쏟아지는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죠. 데리고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기병나리. 아리온이요. 내 이름은 아리온이랍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가 포옹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온은 다시 반인반마로 돌아갔죠. 페가샌더와 도랄로는 니나 공주를 찾으러 날아다니다가 공주가 아리온과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손을 잡고 있던 아리온과 니나는 아리온의 두 형을 보게 됐습니다. 화가 난 페가샌더가 칼을 뽑아서 아리온의 어깨에 갖다 댔죠. 이런 배신자! 형들과 미라코랜드보다 이 여자가 정녕 소중하단 말이냐! 형님 진정하세요. 다 설명할게요. 설명 따위 필요 없다. 지금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페가샌더는 아리온이 들고 있던 마법의 지팡이를 빼앗았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당장 널 처형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이게 더 큰 벌이 될 것 같구나. 페가샌더는 자신의 지팡이를 이용해 아리온이 갖고 있던 지팡이의 마법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 시간부로 너를 미라클랜드에서 추방하겠다. 돔을 빠져나간 순간 넌 인간으로 변할 것이다. 이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걸 가슴속에 똑똑히 명심해둬라. 형님, 너무하세요. 형님의 말이 곧 법인 걸 알고 있겠지. 떠나거라. 아리온과 니나 공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리온이 돔을 빠져나가자 바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미라코랜드에서 멀리멀리 걸어갔죠. 아리온도 슬퍼했고 니나도 슬퍼했습니다. 니나는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았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이 개울가에 앉아 과일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영어 수업자들이 나타나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대장 섀도우는 그 누구보다 제일 사악한 영혼 수학자였습니다. 아리온, 그 누구보다 늘름하던 반인반마가 인간이 되어 여자인간과 함께 있다니. 소문이 사실이었군. 미라코랜드에서 추방당한 게 맞았어. 니나 공주가 아리온 뒤에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며 섀도우를 바라봤습니다. 겁먹을 거 없다. 난 친구가 되러 온 거야. 네가 아는 마법을 내게 가르쳐다오. 그러고 나서 우리 함께 미라코랜드를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그곳을 통치하는 거지. 우리 둘이서 말이야. 난 절대 형님들을 배신하지 않아. 어리석게 굴지 마. 네 형들은 널 쫓아내버렸잖아. 모르겠나? 네 큰형 페가샌드는 자신의 왕좌 외에는 관심도 없어. 한편 미라코랜드에서는 보초병에게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박쥐가 페가샌드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해주었죠. 현명하신 페가샌드님, 아리온과 니나 공주 모두 잘못이 없어요. 페가샌드님이 주무시는 걸 방해하기 싫어서 아침까지 쭉 기다리다 결국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진 페가샌드는 도랄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랄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어서 가서 우리 동생을 하루빨리 찾아오자꾸나. 네가 내 영혼을 뺏어간다고 해도 난 널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형님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군. 섀도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아리온을 향해 흑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아리온 앞을 가로막은 니나 공주가 대신 그 마술에 맞고 말았죠. 니나, 안 돼! 바로 그때 페가샌드와 도랄로가 마법의 지팡이를 이용해 엄청난 힘을 내뿜었습니다. 섀도우와 영혼 수학자들은 즉시 먼지가 되어 사라졌죠. 페가샌드와 도랄로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리온은 니나를 안고 슬프게 울고 있었죠. 페가샌드가 마법을 부려서 니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고 니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리온은 무척이나 기뻐했죠. 정말 고마워요, 형님들. 내게 고마워할 것도 없다, 막내야. 난 내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널 추방시킨 나쁜 형이지 않느냐. 왕이 해야 할 일을 하셨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형님을 존경하는 거고요. 페가샌드와 아리온은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아리온, 형님들과 화해해서 정말 기뻐요. 그럼 이제 저를 보내주시는 거죠? 가지 마시오.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오. 저도 사랑해요, 아리온. 하지만 저는 당신들과 다르잖아요. 난 인간이라서 계속 당신을 곤란하게 할 거예요. 어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늠름하고 멋진 반인반마로 잘 살아가세요. 아리온과 니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보시오. 난 이제 반인반마가 아니오. 인간으로 변했단 말이오. 페가샌더, 어서 동생을 데리고 가세요. 제 말은 듣질 않는군요. 그럴 수는 없지. 페가샌더가 지팡이를 흔들며 회오리 바람에 왕을 소환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 치더니 갑자기 그 안에서 회오리 바람의 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가샌더 왕이시여,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니나 공주가 살던 나라가 그대의 분노 때문에 전부 무너졌다고 들었다. 그대가 가서 전부 있던 대로 돌려놔주길 요청한다. 그리고 공주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공주가 아리온과 결혼한다고 전하거라. 성대한 결혼식을 열 것이다. 공주의 가족 모두 다 초대할 수 있도록 하라. 회오리 바람의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니나 공주는 기쁜 마음에 페가샌드를 꼭 안아주었죠. 페가샌더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었어요. 아리온과 도랄로도 마찬가지였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페가샌더는 아리온이 다시 마법을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리온이 원할 때면 언제든 반인반마가 될 수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었죠.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모두 기뻐해 주었습니다. 미라코랜드의 모든 이가 행복했죠. 그리고 페가샌더는 다시는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했답니다.